HUBS 웰컴 투 K-POP 월드 안녕하세요. 목요일 제작 라디오 웰컴 투 K-POP 월드입니다. 개강을 한 지 아직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는 벌써 CC들과 썸을 타는 동기들로 가득한데요. 지난 월요일이 화이트데이여서 그런 걸까요? 이번 주는 유독 주위에 핑크빛 분위기의 연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을 보니 조금 부럽기도 하고 살짝 질투가 나기도 하네요. 이런 핑크빛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벌써 연애 중이신가요? 아니면 썸을 타는 중? 이 둘 다 아니라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핑크빛 노래와 뮤비 준비했답니다.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 익어간 입술 둘러져 얼만 피야 위들레 한 송이 들고 사랑이 어찌러이 떠다니는 밤이야 날아가 사뿐히 이루렴 뺑뺑한 어둠 사이로 스트로베리 문은 아이유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노래인데요. 작사 천재 아이유님의 노래답게 이번 노래도 예쁜 가사들로 가득 차 있답니다. 특히 저는 사랑이 어지러이 떠다니는 밤이야 라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사랑이 떠다니는 밤, 무언가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밤을 말하는 것 같아 좋았거든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가사들 중에서 저를 의문에 들게 한 가사도 있었답니다. 바로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은 스트로베리 문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스트로베리 문이 뭐지? 딸기 달?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이름 같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스트로베리 문은 6월 보름에 뜨는 분홍빛 달을 부르는 별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6월 밤, 아름다운 분홍색으로 물든 스트로베리 문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노래 아이유님의 스트로베리 문은 바로 이 전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스트로베리 문 아래에서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작사 비하인드를 들으니 노래가 한층 더 사랑스럽게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아마 뮤비를 보시면 더욱더 이 노래가 달콤하게 들려오실 텐데요. 그럼 저와 노래 하나 들으시고 러블리한 뮤비 함께 감상하러 가보실까요? 엔시티 U의 유럽. 온통 새로운 거야. 나도 몰라 이런 느낌 처음 걸. I got a sign of love. 불이 켜진 것 같아. 매일매일 그냥 너야. 다른 기쁜 맘이 들지 않나. 하지만을 떼어준다면 어때. 이미 다 틀렸어. 내게 빠져 숨을 쉴 수 없는 걸. 오늘 할 일도 잊었어. 내일 네 맘을 찾아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맘을 본다면 여기 눈앞에 펼쳐진 잊어버린 세상을 즐길 수 없는 걸. 뚜뚜루뚜뚜루 follow me. 여기 내 앞에 펼쳐진 다시 take you. 우린 늘 really really 맞아. 모든 게 완벽해져가. 너와 나의 새겨줄게. 살짝 맘을 열어보이면 어때. 이미 다 틀렸어. 어딜 봐도 온통 그냥 너인걸. 내 하루를 공유해. 바라만 봐도 부족해. 똑같은 느낌 똑같은 말투 어때. 넌 여기 눈앞에 펼쳐진 커져버린 세상을 숨길 수 없는 걸. 뚜뚜루뚜뚜루 follow me. 스트로베리 문의 뮤비는 이 가사에 맞게 분홍빛으로 익어가는 달과 함께 시작됩니다. 달이 익어간다는 표현이 가사에서도 참 매력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뮤비에도 이 가사가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쁜 분홍빛으로 물든 달과 그 달빛 아래에서 분홍빛으로 빛나는 뮤비 속 여주인공 아이유님과 풍경들. 뮤비의 색감이 정말 예뻐서 뮤비를 감상하다가 그만 달에 홀딱 반해버렸답니다. 뮤비의 주인공 역시 저처럼 분홍빛 달에 반했던 것일까요? 뮤비 속에서 주인공은 아름답게 물든 달을 자신의 방 안에서 한참이나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표정을 짓더니 서둘러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방 안을 급하게 뒤지다가 침대 밑에서 목걸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걸이에는 빨간 달이 뜨면 그때 다시 만나자 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목걸이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찾아 헤맸던 걸까요? 목걸이를 소중히 여기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니 더욱더 궁금해지는 목걸이의 정체. 저와 함께 뮤비 후반부에서 확인해 보아요. 조이의 안녕. 함께 눈물 들도 이제는 안녕. Oh, 어때야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햇살 가득한 날들이야. 목걸이를 발견한 뮤비의 주인공은 목걸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목걸이를 열어 그 안에 사진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목걸이를 가지고 놀던 주인공은 갑자기 한 남자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추억 속에서 그녀는 남자와 같이 게임도 하고 드라이브도 가고 함께 영화를 보다가 손을 잡기도 합니다. 회상 장면들로 봐서는 아마 연인 혹은 썸남인 것 같네요. 함께 장난치며 노는 둘의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회상 장면에서 저도 대리설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남자와의 즐거운 추억을 회상하던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그 남자가 목걸이를 주며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내는데요. 남자의 고백을 떠올린 그녀는 곧장 스트로베리 문 아래로 달려가고 목걸이에 쓰여있는 것처럼 빨간 달 아래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스트로베리 문의 전설처럼 사랑이 이루어지고 두 남녀가 손을 잡으며 뮤비는 마무리됩니다. 전설처럼 사랑이 이루어진다. 너무 로맨틱하지 않나요? 특히 저는 뮤비에 표현된 스트로베리 문이 너무 예뻐서 마지막 장면이 더욱 로맨틱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스트로베리 문은 색감과 표현들이 정말 아름다운 뮤비니 오늘 이 라디오 다 들으시고 꼭 뮤비 감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Oh my girl의 번지. 그럴 때는 용감해. 고민하면서 망설이지 않을 거야. 처음을 쏟아. 지금 날 맞나 떠들래. He's gonna love me, right? 잘 봐. 적당한 바람 날 너에게 훌쩍 내려다줄 거야. Okay. 잘 봐. 이제 네 맘이 나도처럼 밀렁이게 될 테니까. 네 마음 위로 난 완벽하게 잡지 손가락을 가고 뒤를 그린다워 또다시 한번 보지 더 귀여운 가운데 너는 이제 누구야 yeah. One, two, me and you Hola, hola Three, four, more love Hola, hola 다시 한번 보지 더 귀여운 가운데 너는 이제 누구야 Today, huh? Don't worry about me, boy. Yeah, 너에게 가는 길 지미 아파 아작한 지적이 뭔 노래? Yeah, 오래도록 이 순간을 기다렸던 거야. 어설픈 거 필요 없어, run. 안전장치 없이 그냥 막 뛰는 거야. 난 어느새 내 모습을 눈부시게 비출 거야. 아이유님의 노래 중 오늘 제가 소개할 숨은 띵곡은 바로 내 손을 잡아입니다. 드라마 최고의 사랑 OST로도 유명한 이 곡.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 등 여러 SNS에 무대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곡이 아이유님의 첫 자작곡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 손을 잡아는 2011년도에 공식 발매된 아이유님의 첫 자작곡으로 벌써 발매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예요. 개인적으로 아이유님의 사랑 노래들은 특유의 맑고 순수한 사랑이 느껴져 즐겨 듣는 편인데요. 이 노래도 아이유님 특유의 순수한 사랑이 느껴져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랍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음원 말고도 라이브 영상이 정말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노래를 부르는 아이유님의 표정이 정말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첫 자작곡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담겨서 그런 걸까요? 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유님의 표정에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만이 느껴진답니다. 아직 내 손을 잡아 라이브 영상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유의 내 손을 잡아. 며칠 밤 내내 꿈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건 그날은 빈자리 중에서 하필 내 옆자리를 고르는 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당장 비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올해에는 6월 14일에 스트로베리 문이 뜬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110일 뒤랍니다. 열흘 동안 마음에 준비하셔서 사랑을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연인과의 소중한 100일에 스트로베리 문을 함께 볼 수 있을 거예요. 연인과의 100일에 뜨는 분홍빛 스트로베리 문. 상상만 해도 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을 겁니다. 혹은 아직은 내 마음을 전하기 부끄러운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길지만 약 100일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신 후 스트로베리 문 아래에서 고백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나요? 정말 전설처럼 사랑이 이루어질지. 만약 스트로베리 문 전설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할 테니 용기 내어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하며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K-POP 노래와 뮤비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박세준, 저는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HUBS